나는 어떻게 지내? 텅 빈 내 옆자리는 어제네. 잊을 수 없는 날들 뒤로 해도 그저 안부 인사라도. 우리 자주 앉았던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도 너와 함께 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흥얼거려. 널 처음 봤던 날 난 아직 기억해. 나랑 키 차이가 안 났던 기억 또렷해. 동갑인 친구로 우린 친해지고 그까지 가고 싶었던 마음은 확실해. 서로 서로 싸웠던 추억들 위로 위로 날 도와줬던 친구는 자기의 꿈을 찾아 뼈를 빨리 끊고 데뷔라는 정류장에 도착해. 응원할게. 오늘은 어때 잘 지내? 올 가을이고 날 옆들이 쌓이네. 네가 떠났을 때 더운 여름이었는데 너의 자리 벌써 겨울이 날 도전해.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꿈을 난 꾸는 중. 언젠가 또 같은 곳에서 다시 만나는 꿈 꾸고 있어. 너와의 추억을 되새기는 중. 많이 다투고 얘길 나눴던 작은 vocal room. 너는 어떻게 지내? 텅 빈 내 옆자리는 허전해. 잊을 수 없는 날들 뒤로 해도 그저 안부 인사라도. 우리 자주 앉았던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도 너와 함께 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최근에 난 많은 사람 알게 됐어.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된 지는 꽤 됐어. 이제 많이 컸나 봐. 그저 하거나 나 혼자 다니기 무서워. 말 졸라 언제나 같이 다녔는데 이젠 혼자 서울 가는 것도 가능해. 멋져 내 옷도 사. 서로 공감대가 많아였는데 커가면 공감되는 길을 걷는 건 비현실적인 만화. 너는 어떻게 지내? 텅 빈 내 옆자리는 어쩌네. 잊을 수 없는 날들 뒤로 해줘. 그저 안부 인사라도. 우리 자주 앉았던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도 너와 함께 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흥얼거려. Thank you my friend, 잊지 않을게. 너와 했던 순간들 모두 담아둘게. Thank you my friend, 잊지 않을게. 똑같은 곳에서 다시 만나길. 시간에 멈춰서 너와의 추억을 다시. 너는 어떻게 지내? 텅 빈 내 옆자리는 어둠에 어둠에 잊을 수 없는 날들 뒤로 해줘. 그저 안고 인사해줘. 우리 자주 앉았던 버스맨 뒷자리에 앉아도 너와 함께 했던 추억들을 가슴 깊이 새겨. Thanks my friend.